that's not how we do it. Lolly, lolly, lollipop, oh, nom, nigh, and lollipop. Lolly, lolly, lollipop, oh, lollipop, pop. Lolly, lolly, lollipop, boy, nom, nigh, and lollipop. Lolly, lolly, lollipop, oh, lollipop, pop. 막대사창 보다 더 자꾸만 내 맘은 터지듯 한 다이너마이트 난 가끔한 남자 T.O.P. 내 사랑 bling bling like LED. 그땐 딱 내 스타일이야. Body, 너의 move 이미 내 시선을 가둬버린 나의 groove.